조선중앙통신사는 20일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의전에서 올린 또 하나의 자랑찬 승전 포성, 이런 제목으로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건설 투쟁에 관한 상보를 발표했습니다. 상보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과 조선노동당의 원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에 따라 대규모의 자연 흐름식 물길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과 황해남도의 인민들이 자력자강의 힘을 총폭발시켜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세세연연 만풍년을 안아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존의 뜻을 또 하나의 자랑찬 현실로 펼쳐놓았으며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결사 관철의 의지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정진군 대호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 것이라는 천리를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했다고 상보는 지적했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들어주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피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대진군길에서 말말을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의 용마루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것이라고 상보는 지적했습니다.